로동신문은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저국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하신 45돌세 즈음에서 김춘순이 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의 장애를 조성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저국통일 3대 원칙의 개체 따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이뤄나가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지나온 저국통일운동사는 북과 남이 저국통일 3대 원칙의 기치 따라 나갈 때 화의와 단합, 번영과 부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며 반대로 외세 추종과 동족 대결, 전쟁 소동에 매달린다면 교리 운영이 농락당하고 통일의 존도가 암담해진다는 심각한 교훈을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통일의 3대 원칙 고수에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가 있고 강성본용의 휘황한 내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치어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